그댈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댈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처럼 수줍기만 하고 그댈 보면 끝이 웃음이 나 바보처럼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그대는 내 마음속에 present 내 가슴에 별을 수놓지 I'm genie for you girl 내 숨을 먹게 하지 그대가 원하는 건 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의 이유는 없잖아 you know 그대는 darling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darling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비 그댈 보면 구름을 나는 기분 유치해도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그대는 달링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링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빛 눈이 부셔요 내 맘속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lovely 두 눈을 감아봐도 그대 보여요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봐도